아침엔 너, 네 골피 쓰던 내가 오늘은 반짝 반짝 눈이 떠지는가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조금 꿨지 새신 바른 시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이루어진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때만이 혼내만 보인다면 온몸이 간지 간지 뭐 하나 물어볼게 꿈에서도 너가 둥둥 떠다닐 것 같아 맞아 멋진 남자 되고파 피트니스 끄는 것 같아 맞아 연애가 처음이라 내가 긴장할 것 같아 너가 나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정답인 것 같아 공감할 게 있는데 어떻게 그리 예뻐 신호등만 건너면 맛있는 가게 있어 이해하신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Time out.